is running to you. Every second getting close to you. My heart is running to you. It's getting close to you, babe. 첫눈에 느낌이 왔단 말야. 기다려온 type of boy. 뭔가 그려놓은 듯한 왜 못 말든 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꼬인 듯한 골이 날 어지럽혀. 그대가 걸음 다가오면 왠지 불안해져. 머릿속 가득한 너 때문에 Who are you?